6.25727 반미공동투쟁물관의 즈음에서 영국신문 날카루 7월 8월 호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를 쳐부시고 그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실었습니다.